50 languages. 55 55 العمل المهنة 일하기 일하기 ما مهنتك؟ أية مهنة تمارس؟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زوجي طبيب. 우리 남편은 의사예요. 우리 남편은 의사예요. وأنا أعمل بدوام جزئي كممرضة. 저는 파트타임 간호사예요. 저는 파트타임 간호사예요. قريبا سنتقاعد. 우리는 곧 연금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곧 연금을 받을 거예요. ولكن الضرائب مرتفعة. 하지만 세금이 많아요. 하지만 세금이 많아요. والتأمين الصحي مرتفع. 그리고 건강보험이 비싸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비싸요. ما تريد أن تصبح؟ 당신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당신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صبح مهندساً.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درس في الجامعة.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أنا متمرن. 저는 인턴이에요. 저는 인턴이에요. لا أربح كثيراً. 저는 많이 벌지 않아요. 저는 많이 벌지 않아요. أنا أتمرن في دولة أجنبية. 저는 외국에서 인턴을 해요. 저는 외국에서 인턴을 해요. هذا هو رئيسي. 이분이 제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제 사장님이에요. وزملائي لطفاء. 저는 좋은 동료들이 있어요. 저는 좋은 동료들이 있어요. عند الظهر نذهب جميعا إلى المقصف. عند الظهر نذهب جميعا إلى المطعم في الشركة. 우리는 늘 정오의 식당에 가요. 우리는 늘 정오의 식당에 가요. إني أسعى للحصول على عمل.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منذ عام وأنا عاطل عن العمل. 저는 실업자가 된 지 이미 1년이 됐어요. 저는 실업자가 된 지 이미 1년 됐어요. في هذا البلد الكثير عاطل عن العمل. 이 나라에는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이 나라에는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